전 러시아 연방 특명전 권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의 기념 판제 막식이 10일 주조 러시아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송원들, 안드레이 까를로브의 부인 일행이 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안드레이 까를로브를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안드레이 까를로브의 모습과 영웅 메달이 부각된 기념판에는 러시아 영웅이며 외교관인 그가 여기서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념판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